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또 사람들을 평가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어떤 노력들, 애씀들,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가지고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짓을 해야지 그게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혹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죠. 정직, 슬기, 그리고 뭐예요? 그 교훈들이 항상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잘 지키는 거, 그것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뭐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냐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도 그거를 은근히 악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독교 신앙을 누리고 있는데 그 신앙의 내용들을 막 좋은 일을 행하고 뭐 어떤 종교적인 많은 행위들,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이런 겉에 드러나는 어떤 그 행위들, 그것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은 신앙인으로 자꾸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하는데 청년들하고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돈이 없는 거야. 교회당을 구입해야 되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늘 기도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 그 권사님인가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개혁주의 그 교회를 이제 하는 분이고, 이 권사님은 오순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대요.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목사님의 이름을 진짜 언급하시면서, 가서 너가 갖고 있는 거 그거 팔아서 예배당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분의 상황이 어땠냐면, 완전 쫄딱 막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분 얘기로는 막 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도 못 나가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개 뭐 집 한 채인가 그게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두 분이 뭐 만나본 적도 없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이 교단도 완전 다르니까, 그리고 오순절하고 개혁주의하고 되게 멀거든요, 사이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셔서 이거를 목사님이 드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받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 그 권사님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거까지 줘버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목사님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사님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걸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권사님이,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고.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아, 내가 하나님께 혼나겠다고. 혹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목사님의 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아, 신비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나게 멋있게 이렇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 나는 이렇게 정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그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조차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걸 거절했다. 아, 나는 그만큼 신앙이 있구나. 나는 그만큼 신앙이 좋구나. 라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다는 거죠. 아, 내가 괜찮은 수준에 있는 거구나.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신앙이 참 되게 훌륭하구나. 그렇게 여기는 어떤 그 수단으로 그거를 삼더래요, 자기가. 아, 이게 내가 무슨 멋있는 짓을 했네? 라고 그렇게 삼더래요, 그거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회개를 하셨다고. 아, 정말 인간이란 게 정말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써먹는 거, 그런 짓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얘기하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건 괜찮겠지, 뭐 한 번 정도야 이런 죄는 괜찮겠지. 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 먹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 아,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에서 얘기하는 그 진정한 그 바람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게 참된 너를 찾는 길이고 너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기독교라는 그 단체 안에서도 어떤 얘기가 많냐면,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된대.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 그거를 막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우리 마음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것 중에 타락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이 여러분들 받아들여지고 싶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하는 교회 다니는 쟤보다는 난 괜찮아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직면하면 우리는 사실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들면 그게 이상한 거야. 우리 나름 다 나 자신의 의로움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는 거, 그게 사람은 힘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가치 있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포장하고 치장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과 치장이 마치 나는 신앙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십일조를 하는 거, 더 많이 기도를 하는 거,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는 거,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참된 모습이라고 그 포장지를 보면서 자기 더러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포장지를 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하라고 그렇게 늘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보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앞에 맥락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손을 씻고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냈었어요. 유대인들이 살다 보면은 이방인하고 이렇게 접촉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성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동물들과 그 어떤 상황들에 처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그런 이게 상황들이 있는데 이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 이방인 혹은 뭐 시체 아니면 뭐 돼지떼들 뭐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오염시킬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 자기는 깨끗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손 닦는 그 정결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쉽게 오늘날 상황하고 이게 비교한다면 기독교인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뭐 그거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습니까? 네? 네.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래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그래도 신앙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더러운지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겉을 막 치장하는 거죠. 내 마음은 더러운데 겉을 막 화려한 것으로 치장해서 그 겉이 안 보이는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린 겉으로 치장하는 그걸 가지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직면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봐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무엇 무슨 큰 모든 사람을 그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던질 만한 그런 어떤 헌신을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겉을 치장하는 데만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게 더러운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등등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감정과 모든 그런 추악한 그런 요소들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의 처소라는 거죠. 죄의 뿌리라는 거죠. 마음 자체가 인간이 다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무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마음이 괜찮은 걸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음이 왜 인간은 악해져 있습니까? 어떤 게 그리고 악해져 있는 마음일까요? 왜 사람들은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우리는 못 지킵니다. 항상 남자들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여자들은 탐욕 갖고 싶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산 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6절,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6절 힘을 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마음에 이런 악함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들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우리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거의 목록들이 똑같죠? 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 죄악들의 목록들이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거짓말을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왜 질투를 합니까? 왜 탐욕을 갖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손에 끼치는 그 모든 것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게 죄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죄다, 그럼 마치 부모를 잊고 사는 게,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베푼 은혜를 잊고 사는 게 가장 파렴치한 인간인 거잖아요. 그쵸? 자기의 존재가 부모 때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했으면 부모에게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게 파렴치한 인간이라면 여러분들 그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기의 생명과 그 관계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주어진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심각한 파렴치한 인간보다 몇천 배 하나님 크기만큼이 얼마나 큰 죄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모든 그 죄들은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그게 되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회개하고 와서 마이크가 왜 이래? 아니, 교회 와서 내가 뭐 그동안 잘못한 거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미처 못 깨달은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더러움을 여러분들 직면해야 합니다. 그걸 직면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 활동으로,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자기의 어떤 멋있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꿈꾸고 하는 것으로, 그럼 그 사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누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심각한 그 문제 속에 빠져있고 더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요, 우리의 있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거를 눈꽃마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수많은 기적을 봐도 그 기적조차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인간의 더러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더러움이에요? 똥이 묻은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이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처지에 있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그리고 소고기는 먹어도 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시어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나눠서 지금도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물론 그 좀 날라리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몰래. 뭐 자유롭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나는 나를 지켰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먹고 이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 그 맥락을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더러운 것이 있고 그리고 깨끗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더러움과 깨끗함을 우리가 아무리 뭔가 지키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그 깨끗한 이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들은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고 지킬까? 이런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어떤 수단과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더러움을 스스로 보기 있다는 걸 인정하기도 싫고 있다고 해도 그냥 착한 일이나 여러 가지로 가리고 싶지 그걸 인정하고 싶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이 얼마나 큰 심판과 죄,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냥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누구나 속이고 하니까, 누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 마음이 변하는 역사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하나님이 외적인 기적, 그걸 보여줘도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을 바꿔주셔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가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7절.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 봤으니까 한 그 두 책을 넘기면 에스겔이 나와요. 좀 뒤쪽에 보면 겔이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참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참된 그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적을 베푸셔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지. 내가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데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수없이 쌓아도, 착한 일을 수없이 쌓아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예배일 뿐이죠. 그럼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뭐가 깨끗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잠깐 차려봐요. 힘을 내봐. 이것만 확인합시다. 자, 더러운 마음으로 아무리 그 외형을 쌓아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치 이거에 여러분들 복싱 선수가 경기장에 올라갔어요. 이게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로 찼어. 그래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칙이고 실격이죠. 우승, 이렇게 승리는 했어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신앙 생활을 뭐 한다고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없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실격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상황에 처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해온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불끝불끝 이게 반항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 감히 내가 한 것을, 내 자존심을, 사람들은 자기 한 일에 자존심을 걸거든요. 자기가 이루고 있는 그 일에, 자기가 한 착한 일에 그 자기 자존심을 걸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까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진짜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게 전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갖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깨끗한 마음은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은 그럼 뭘까요? 뭐가 깨끗한 마음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깨끗한 마음인지,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민규야 힘을 내. 네, 수고한 거 알아 다.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맥락인지 생각하면서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유대인들이 막 회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할례나 뭐 어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뭐 이런 것을 부여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거든요. 자, 근데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 보세요. 우리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5장 6절부터 보세요. 시작. 사도와 장녀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뭐예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자, 그 깨끗하게 된 원인이 뭐였어? 18절에 성령으로, 그쵸? 네. 성령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차별하지 않았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그 깨끗한 마음이 뭐예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멍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자, 여러분들 이해되신, 뭐가 깨끗한 마음입니까? 그 깨끗한 마음은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도해서 사도행전 여기까지 보면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그렇죠? 3,000명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이뤘어요, 바울은.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과 지금 당장 유대인 믿었던 이 이방인들 있잖아요. 지금 방금 믿은 초신자 이 사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럼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 때가 있었지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3,000명 회개시키고 또 5,000명 회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자기 자신과 지금 당장 믿은 이 초신자 이방인 그 사람하고 자기를 동등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 필요하고 아무것도 안 한 그 이 이방인 지금 방금 신앙생활 시작한 이 초신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막 한 박스가 필요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믿은 그 사람도, 그리고 지금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사는 그 나의 모든 행위조차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거 아니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든 삶이 의미 있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만이 그게 가장 소중한 거고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깨끗한 마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신앙인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더러웠던 그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은요,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에게 비춰서 내 더러운 마음을 더 보게 되는 거야. 직면하는 거라고요, 나의 더러움을, 나의 더러운 마음을. 근데 그 더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를 보는 거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 나는 사실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그리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더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은요 절대 나와 자기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그렇죠? 그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 여러분들 술 안 먹어야 되고 담배 안 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신앙인은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더러움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더 착한 척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소년 사역자 한 분은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너희들이 척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그럼 그건 완전 복음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더러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남들보다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것조차도 신자는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더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좀 뭔가 다른 게 나타나겠죠.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경찰이 내게 옆에 있어도 뭔가 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경찰이 있는데 막 침 아무데나 뱉고 하겠습니까? 법을 막 어기겠냐고. 경찰이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데 내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뭔가 훌륭해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경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난 변한 게 없는데.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본질과 우리 마음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지고 안 하는 게 있어지고 뭐가 다른 행동이 나와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내 삶의 변화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마음. 찬양도 있잖아. 그렇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뭐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 그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